안녕하세요. 지금은 리셋의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고 나와 연결되는 순간을 가져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머뭅니다. 하나, 둘. 이제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는 지금 뭐뭐뭐를 느낀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작은 행동을 해봅시다. 물한 모금 마시거나 창 밖을 10초 바라보거나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작은 균형을 택한다. 잘하셨어요. 이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